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나 믿어요. 사랑 들어볼게요.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맞아요. 주 예수 십자가로써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요.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세한 찬양 가사 들어볼게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불순종하고 친절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의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 자유 얻은 어린이라면 아직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 믿어요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에 나 믿어요 찬양 부를 때는 다양한 소리를 흉내내며 반복해 부를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군인 아저씨, 아기 음성 또는 붕어 입으로 불러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각자 흉내내보고 싶은 음성으로 불러볼 수 있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어때요? 정말 부드러운 음성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 자유 얻기를 기도해요.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주를 사랑해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이 의자 하나를 놓고 한 어린이를 앉게 한다고 상상해 보기로 해요. 그 어린이에게 네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의자가 너를 지탱해 줄 것을 믿었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어린이는 의자가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을 신뢰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있니? 라고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의미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아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이 잠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해요. 저희는 잠시 복음성가 나는 믿음으로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며 저희는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듣고 다시 올게요.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Go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You forgive their sins, He will save their souls. You cleanse their hearts, He will make them whole. Go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정답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다니엘과 요셉 모두 어릴 때부터 고국을 떠나, 즉 홈컨트리를 떠나 외국에서 자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아이들도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멋지게 자라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처럼 브라질에서도 한국을 떠나 오랫동안 브라질에서 지내면서 브라질뿐 아니라 다양한 남미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전도하고 교사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브라질에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브라질에서 사는 한인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브라질의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인 밀집 지역과 교회 곳곳에 어린이 전도 복음 활동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인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테일러 이야기 젊은이의 믿음. 지난주에 이야기를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줄거리 들려줄게요. 중국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허드슨은 하디 박사와 함께 지내며 의학으로나 신학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실력을 다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허드슨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가난한 자가 찾아와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도와달라고 허드슨에게 요청하였는데 허드슨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치료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동전까지도 주게 되었죠. 다음날 점심을 먹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려줄게요. 아침이 되었을 때 우체부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허드슨은 그 필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는 한 책상에 장갑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활짝 펼쳐놓고는 휘둥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장갑 밖으로 한 반 파운드가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돈의 4배나 갚아주셨어. 허드슨은 너무 기뻐 소리치며 춤을 추었어요. 그는 장갑과 돈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또한 죽어가는 여인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그 여인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은 허드슨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 후 두 주일이 지나고 허드슨은 다시 돈이 없었어요. 의사는 여전히 봉급 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허드슨은 집세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날 오후 의사는 참 허드슨 내가 자네에게 봉급을 안 주었나? 네. 허드슨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이런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네. 그런데 오후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은행에 맡겼다네. 저런 드디어 하디 박사가 허드슨에게 봉급 주는 것을 생각해냈는데요. 다시금 돈 줄 것이 없네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허드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내내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저녁때가 되어 마침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허드슨이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의사가 미소를 띠며 돌아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내 부유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러 왔다네. 참 이상도 하지.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말이야. 하고는 허드슨에게 봉급을 지불했어요. 이제 집세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실 것이 확실해. 하나님이 여기에서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나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하고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허드슨은 지금이 중국으로 가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주님은 그때 그가 런던에 있는 의대에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중국으로 보낼 때까지 연구하며 기다리기로 했고 곧 대학 부속병원에서 연구하고 일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심한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 나서 허드슨은 아주 아프게 되었어요. 가능한 빨리 집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게. 자네는 곧 죽게 될 거야. 의사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의사의 말에 허드슨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드슨은 의사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곳으로 가니까요. 허드슨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 아파 결코 중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드슨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 허드슨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과연 어떤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저희는 복음성가 Deep Down in My Heart 듣고 다시 들어올게요.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지금이야말로 선교사들이 중국에 갈 때였어요. 허드슨은 서둘러 선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찾아가 말했어요. 나는 언제든 중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네. 그 친구는 놀라 허드슨을 보았어요. 나는 자네가 중국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지금 막 편지를 썼다네. 하나님은 그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허드슨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심지어 떠날 때를 보여주신 것까지도 말이에요. 이제 허드슨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1853년 9월 19일 그는 덤플라이즈라는 튼튼한 작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자라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소년이 이제는 성장하여 그 낯선 나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범선으로 여행하는 것은 느리고 위험했어요. 이 작은 배가 육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벌써 폭풍이 돌진해 왔어요.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는 바람과 흰 거품을 이는 거대한 파도는 톱니바퀴처럼 뾰족한 암초로 배를 몰아치려고 위협했어요. 승무원들은 배를 암초로부터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또 한 번은 돛을 팽팽하게 할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강하고 거센 해류가 배를 물속에 있는 암초와 모래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선장과 승무원들은 배를 암초에서 돌리려고 모든 힘을 다했어요. 선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허드슨이 소리쳤어요. 허드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허드슨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때론 생각지도 못하게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허드슨은 잘 이겨내었죠? 선생님은 이번에도 허드슨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리라 믿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길 소망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